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이승은, 그림 최선경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입니다. 카르티에 브레송은 프랑스의 사진가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사진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싶은 대상을 오래 기다려서 꼭 마음에 드는 순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르티에 브레송을 결정적 순간의 사진가라고 부르죠. 카르티에 브레송이 어떤 사진들을 찍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아빠와 멜라니 둘이서만 아침을 먹게 되었네. 너는 엄마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뾰로통한 얼굴이구나. 아빠, 엄마는 언제 오세요? 주말에나 오시겠지. 그 다음엔 아빠가 가실 거죠? 번갈아가며 외국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진가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딸이 외로운가 보구나. 사람들은 아빠를 프랑스 최고의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고 하지. 엄마도 사진을 찍고 아빠도 사진을 찍고 그럼 나도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다. 할아버지도 실 공장을 하셨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실 공장을 하셨지만 아빠는 사진을 찍었잖니. 멜라니가 아빠 어릴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던가? 아니요. 그랬구나. 아빠가 멜라니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 좋아. 오늘은 아빠의 옛날 사진들을 보여줄게. 아빠는 참 잘생긴 소년이었거든. 오늘은 우리 딸 멜라니와 오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빠는 어렸을 때 실 공장에 놀러 가는 것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음악회나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단다. 책을 읽는 어머니 곁에서 동화를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놀았지. 바깥에 나가 뛰어노는 것보다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것이 좋았어. 어느 날 처음으로 화가의 방을 보았단다. 삼촌의 화실이었어. 방문을 열었을 때 확 풍겨오던 물감 기름 냄새. 바닥에는 그림이 어지러이 쌓여있고 한가운데 지금 막 끝낸 그림이 버티고 있었지. 삼촌 방에 한참을 서 있었어. 물감, 붓, 이젤, 먼지 앉은 화판들. 물건들이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어. 앙리, 너도 화가가 되렴. 나는 처음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화가가 되고 싶었지. 하나뿐인 아들이 집안의 사업을 잊지 않고 화가가 된다고 하니 할아버지는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셨단다. 카르티에 브레송! 집안에 너 같은 남자는 없다! 대학 시험을 세 번이나 떨어지다니! 할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마음에도 없는 대학 공부를 하기는 싫더구나. 파리에 있는 미술학교에 들어갔지. 학교에서는 보이는 대로 그리지 말고 느끼는 대로 그리라고 가르쳤어. 내 느낌을 그림에 어떻게 담을까 고민했지. 또 그림은 짜임새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단다. 꽃과 나무를 그릴 때도 종이에 어느 부분에 그려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잖니? 아빠는 짜임새를 아름답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그 무렵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마음에 드는 경치가 나타나면 사진을 찍곤 했지.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사진 찍기는 좋은 취미였단다. 그러나 그림은 원하는 만큼 잘 그려지지 않았어. 과연 화가가 될 수 있을까? 아빠는 점점 불안해졌지. 화가가 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단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처럼 낯선 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유행이었어. 아빠도 낯선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라는 곳으로 떠났지.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볼 작정이었어. 아빠는 닥치는 대로 일했단다. 농장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상인을 따라 장사를 하기도 하고 나무 베는 곳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 그러다 사냥꾼들을 따라다니게 되었단다. 전등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컴컴한 밀림을 누볐어.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는 손끝까지 떨리더구나.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고 동물의 흔적을 쫓아다녔지. 무섭고 두려웠지만 동물과 마주치기까지의 기다림이 아빠는 좋았단다. 운막을 짓고 원주민과 친구처럼 지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지. 배와 닷줄이 얽혀있는 부두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 수없이 셔터를 눌러댔단다. 그때 아빠는 23살이었어. 1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왔어. 여전히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놀라운 사진을 보게 된 거야. 검은 피부의 아이들 3명이 호수로 뛰어드는 사진이었어.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그 순간에 결심했단다. 사진가가 되기로. 마침 마음에 꼭 드는 카메라를 구할 수 있었어. 라이카라는 카메라였지. 크고 복잡한 카메라는 필요치 않았어. 아빠가 보고 느낀 것을 재빠르게 찍을 수 있으면 충분했단다. 라이카는 작고 가벼워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가 좋았지. 지금도 아빠는 라이카 카메라를 쓴단다.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한 아빠는 여행을 떠났어.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았지. 아빠는 경치보다는 사람들을 찍었어. 그때 다른 사진가들은 주로 사람들에게 자세를 잡게 하고 사진을 찍었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 아빠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고 싶었단다. 파리의 뒷골목에서, 이탈리아의 광장에서, 에스파냐의 풀밭에서 아빠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찍었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더 빨리 셔터를 누르려고 연습을 하고 또 했어. 차츰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찍으려는 사람에 맞추어 숨을 조절하면서 재빠르게 셔터를 누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원하는 장면을 찍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지. 여행에서 돌아와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단다. 파리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진가들이 많았어. 아빠는 그 중에서 독일에서 온 로버트 카파와 아주 친했지. 아름다워. 아, 그런데 너무 차분하지 않나?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지는 않잖아.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사는데 자네 사진엔 그런 게 안 보여. 사진에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카파는 주저하지 않고 아빠 사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었어. 아름다운 짜임새로만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스러운 느낌이 덜했던 거야.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 많았지.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 아빠는 고민했어. 박물관에서 사진가를 구하더구나. 멕시코 사진을 찍어오는 일이었어. 아빠는 멕시코로 가서 더 열심히 사진을 찍기로 했단다. 멕시코는 유럽과는 참으로 달랐어. 사람들이 자유롭고 솔직하더구나. 아빠는 멕시코에 홀딱 반했지. 아프리카에서처럼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사람처럼 살았어. 옥수수빵을 튀겨서 시장에 내다 파는 맨발의 친구와 함께 거리와 시장과 골목길을 누볐어. 우리는 점점 마음이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지. 사진도 차츰 달라졌단다. 여행자로 보는 멕시코의 겉모습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담기게 되었지. 세상의 진짜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면 그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마음이 통해야 함을 배웠던 거란다. 얼마 후 아빠는 신문과 잡지에 실릴 사진을 찍는 보도사진가가 되었지. 영국의 조지 6세가 새로 왕이 될 때도 아빠는 영국으로 갔어. 왕의 웅장한 행렬을 찍는 게 임무였단다. 그런데 그건 너무 뻔한 사진이었어. 왕궁 주변을 며칠 동안 돌아다녔지.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문득 식이 열리는 날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지. 대관식 날 모두가 왕의 행렬에만 관심을 보일 때 아빠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 왕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영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구경꾼의 모습을 찍은 아빠의 사진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 그 후로도 아빠는 보통 사람의 사진을 찍었단다. 거기에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세상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거란다. 유럽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 독일이 이웃 나라를 침략했지. 아빠는 프랑스 군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종군 사진가가 되었어. 그런데 프랑스가 항복하는 바람에 아빠의 부대는 독일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단다. 카메라를 빼앗기기 전에 숨겨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떠오르더구나. 아빠는 근처 집으로 뛰어들어가 땅을 파고 라이카 카메라를 묻었단다. 그리고 곧 독일군에게 붙잡혔지.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 3년 동안이나. 힘든 노동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 그러나 감시를 받으며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었지. 두 번이나 도망을 쳤단다. 그리고 두 번 다 하루 만에 잡혔지. 심하게 얻어맞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방에 3주 동안 갇혀 지냈어. 그래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세 번째 탈출. 마침내 성공했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단다. 오는 길에 카메라도 다시 찾았어. 그러나 도망자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내야만 했어. 사람들은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 아빠는 다시 마음껏 사진을 찍게 되었단다. 그 무렵 아빠는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어. 사르트르, 카뮈, 마티스 등의 사진을 찍는 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보람있는 일이었단다. 아빠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더 친해진단다. 그리고 사람들도 아빠가 사진가라는 걸 깜빡 잊을 만큼 자연스러워지지. 그 순간 찰칵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란다. 좋은 사진은 한순간에 결정되지. 아빠는 그런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단다. 전쟁이 끝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미국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어.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아빠의 유고전이 열린다는 거였지. 유고전이란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말해. 당장 편지를 보냈어. 저는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유고전을 하신다는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르티에브레송 드림.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랬겠니? 아빠는 미국으로 갔단다. 여전히 사진을 미술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진 전시회를 별로 열지 않던 때였어. 그런데 아빠의 사진이 세계적인 미술관에 걸리게 된 거지. 아빠도 놀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주었어. 아빠는 멋지고 예쁘게 꾸민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어. 내 이웃의 평범한 모습을 10년 넘게 찍었을 뿐이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빠 사진을 좋아하더구나. 사진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까? 어쩌면 아빠와 그네들의 마음이 서로 통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전시회는 크게 성공했어. 아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가 되었지. 그러나 사진가가 활동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단다. 허락도 없이 아빠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려 들었지. 아빠는 화가 났어. 사진가도 자기 작품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아빠 친구 로버트 카파 기억하니? 그 친구도 아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구나. 우리는 사진가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단다. 5명이서 사진가들의 모임을 만들었어. 매그넘 포토스라고 이름을 지었지. 매그넘은 라틴어로 크다는 뜻이란다. 사진가들의 뜻을 모으는 큰 단체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찍은 사진은 매그넘 포토스에서 함께 관리했단다. 점점 많은 사진가들이 모였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사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었어.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기로 했단다. 아빠가 맡은 곳은 아시아였어. 아빠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를 안고 먼저 인도로 달려갔단다. 아빠가 인도로 간 진짜 이유는 위대한 인물 간디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인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성인으로 존경받았지.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간디를 만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 양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 부드럽게 웃는 모습까지. 그런데 뭔가 빠진 듯했어. 아빠는 간디 곁에 앉아 그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지. 작고 깡 마른 체구,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얼굴, 검소하고 하얀 옷, 그리고 마르고 힘이 느껴지는 손가락. 아! 아빠의 눈이 간디의 손에서 멈췄어. 손은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여위였지만 강해 보이는 손은 간디가 지나온 힘든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 아빠는 사진을 찍었지. 그런데 이 사진이 간디의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구나. 간디는 바로 다음 날 반대파에게 죽임을 당했단다. 아빠는 충격에 빠졌어. 거리로 나갔지. 간디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어. 슬픔에 차 울부짖는 사람들. 간디를 가까이서 지켜본 아빠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단다. 아빠는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지. 그 사진들은 아빠의 느낌을 담은 사진이면서 한 나라의 슬픈 역사를 말해주는 사진이 되었단다. 아빠는 그 후에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 아빠의 사진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드디어 사진집까지 내게 되었단다. 책 제목을 재빠르게 찍기로 정했지. 그런데 책의 머리말에 쓴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이 사람들 마음에 들었던가 봐. 이후로 아빠는 결정적 순간의 사진가로 불리게 되었고 아빠의 사진집에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단다. 아빠는 그동안 오직 라이카 카메라만을 고집했어. 성능 좋은 카메라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장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중요한 건 아빠의 눈이고 아빠의 마음이었단다. 감동이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셔터를 누르는 것. 그 순간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었던 거야. 아빠 사진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무프타르거리의 소년이구나. 아빠도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단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꾸며서 찍은 게 아니냐고 묻곤 해. 소년의 자세, 뒤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꼭 꾸민 것 같다는 거야. 아빠가 그런 사진을 제일 싫어하는 걸 모르나 봐요. 우리 딸이 아빠를 잘 아는구나. 꾸며서 찍지 않은 건 아빠의 자존심이거든. 얼마 전에 프랑스 최고의 박물관인 루브르에서 아빠의 사진 전시회가 있었지. 사람들은 드디어 사진도 예술이 되었다며 아빠를 한껏 지켜 세우더구나. 아빠 사진이 위대한 그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아빠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 단지 사진으로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 아빠, 나도 사진가가 될래요. 사진가 딸이 사진가가 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것도 좋겠구나. 멜라니 마음속에 벌써 어떤 사진이 찍혀 있을지도 모르지. 세상에 나아가 그 사진을 마음껏 찾아내보렴. 사진가란 자기 마음에 찍힌 사진을 세상 속에서 찾아내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